우리나라에서 지식인들에게 국가 학위 학직이 수여됐습니다. 20일에 진행된 수여식에서는 국가 학위 학직 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김일성 종합대학연구사 은종섭 등에게 원사 칭호가, 의학과학원 연구사 주송훈에게 후보 원사 칭호가 수여된 것을 비롯해서 많은 지식인들에게 교수, 박사, 부교수, 석사의 학위 학직이 수여됐습니다.